시편 55편은 다윗이 인간적인 심한 배신을 경험한 상황에서 쓴 시로 추정됩니다. 추측컨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의 총애를 받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배신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 시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팔리신 제자로부터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해서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묘사라는 점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 고난 이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누렸던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할 수 있는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는지 그의 상심한 마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는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입에는 탄식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프다고 말하죠. 5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가 엄습한다고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처절한 상황을 묘사하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날개가 있어서 어딘가로 정말 훨훨 날아가고 싶다.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거죠. 악인들이 성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9절부터 11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을 주야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성 중에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처럼 보이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겠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겠다. 그런데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어떤 다윗을 지금 배반한 사람은 원수도 아니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즐겁게 의논하고 교제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진짜 힘들어하는 것은 단순히 악인들이 통치한다도 아니고 단순히 악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악인들이 힘을 얻는다, 악인들이 나를 지금 몰아내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진짜 힘들게 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루 종일 탄식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는 혼자서 그냥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게 다윗의 위로입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다윗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억울하게 하시거나 자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는 다시 한번 그 배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사람은 언약을 파기한 자고 겉과 속이 다른 자다.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늘 그랬듯이 자기의 이 비참한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경험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이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나 사실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현재로 가지고 와서 평안을 누리면서 나와 동일하게 권고한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선언하는 것처럼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고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저희를 위협하는 일들, 배신, 인간적인 실망 이런 많은 일들을 저희가 당하면서 살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처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환난이든지 혹은 평안이든지 저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형제를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